녹음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에드워드. 아니, 에드입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돌아갔을 때 모아서 드리면 어떨까 싶어 녹음을 시작했어요. 분명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누구보다도 절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시고 미래로 와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구상만 했던 물리력 증폭 장치도 만들어봤고요. 갑자기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 녀석을 제 손으로 때려보기도 했어요. 물론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요. 괜찮은 녀석도 만났어요. 이 지역엔 어째선지 나소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 그 녀석만큼은 나소드에 대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녀석이 준 코어로 지금의 이 고철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꽤 쓸만하더라고요. 최대 출력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버틸 만한 냉각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코어의 성능을 전부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과거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구워주셨던 파이를 먹고 싶어요. 어머니의 온실에서요. 맞아, 어머니 온실에 있던 그 파란 꽃 있잖아요. 그 꽃 향기가 정말 좋았어요. 여름에만 피는 꽃이라 하셨죠? 가을에 그 꽃 향기가 그리워질까봐 여름엔 매일같이 온실에 들른다고 하셨었죠. 여기는 저밖에 없어서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온통 차가운 돌바닥에 시끄러운 다이너믹 뿌리고 여긴 추워서 모포만으로는 한기가 가시지도 않는 거려. 그래도 바깥에 나가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햇빛이 비칠 거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시끌시끌할 거고 그 꽃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어머니의 온실로 찾아갈 수도 없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잖아. 내가 돌아갈 곳은 이 시간에 없으니까. 괜히 녹음했어. 기분만 더 우울해졌잖아. 녹음 종료다, 다이너모. 녹음을 종료합니다.